자, 다시 얘기를 시작합니다. 지금 투키디데스를 읽고 공자를 이제 이렇게 공자시대, 춘추시대라고 하는 상황을 읽었어요. 그러면 이 상황을 한마디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규범이 도덕적인 규범 또는 이 공자가 여기서 말하는 정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오늘날 말하는 정치공학적인 폴리티컬 엔지니어링 그런 공학적인 의미에서의 정치가 아니라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문행충신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 보면 알 수 있고 의를 기준으로 삼아서 자신을 이겨내고 예로 돌아간다 하는 것을 의예 이것을 하는 인이라고 하는 행동 인을 행동으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을 인이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는 것 이게 중요해요. 이게 역사적인 행위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때 정해진 기준으로 한번 내가 이것을 해치우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야. 제가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미리 분명히 밝혀두는데 저는 가톨릭 신자예요. 근데 저는 기독교를 갖다가 이거는 좀 믿어볼 만한 종교가 못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 하나님한테 선택을 받아버리면 끝나. 그게 어느 경우든지 믿음만 있으면 돼. 그렇죠? 지금 상황이 어떻든 내가 알 바 아니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있어. 원래 기독교는 역사적 상황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리로서 보완을 해야 돼요. 네? 교리로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어. 너희 하늘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했잖아. 하늘나라에서 올바름을 구하라고. 땅에서의 올바름은 눈 감아도 괜찮아. 그냥 하늘나라에서 올바름을 구하라. 이렇게 말했어. 근데 그러니까 하늘의 의를 구하고 하느님을 믿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걸 믿기 시작하면 탁 모든 게 끝나. 얘기가 끝나. 근데 이건 아닌 거라. 계속해서 활동을 해야 돼. 자기가. 끊임없이 자기를 닦아내야 돼. 그래서 수신해야 되고 집안을 다스리는 재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치국을 해야 되고 그에 더 나아가서 세계 평화를 위해 기여를 해야 돼. 수신제가 치국평천을 해야 돼.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는 게 이게 구체적인 활동 덕목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공자의 가르침은 처음 첫 시간에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역사적 상황 속에서 그 역사적 상황을 들여다보면서 자기를 갖다 끊임없이 재점검하고 그 다음에 점검해서 또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객관적 정신세계 속에서 움직여가는 그런 활동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활동을 해야 된다고 공자가 지금 얘기하게 된 이유는 어디 있느냐. 춘추시대라고 하는 혼란한 시대 또 투키디데스처럼 잔인한 교사로서의 전쟁의 시대 이때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철학적으로는 규범위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규범위기의 시대다. 그러니까 규범이라고 하는 말은 이때 이제 규범위기의 시대예요. 규범위기. 정치라고 하는 거니까 정치 포괄적인 점에서 정치가 이제 위기의 시대에 오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가 폴란이를 갖다 끝낼 무렵에 하비 맨스필드의 그 정치가 아니 경제학자들에게 묻는 글 이걸 주면서 읽어봤어요. 하비 맨스필드가 마키아벨리도 하면서 그 덕을 쌓아야 된다 그렇게 말했죠. 그 결론에서 그 덕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과학에 의존할 수 없어 우리의 삶을. 우리는 경제학자 말이라면 철석같이 듣고 믿어요. 근데 경제학자가 우리의 삶을 선택하게 해줍니까? 우리가 경제학자 말을 들어서 증권 투자해서 행복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규범 위기에 나타나는, 이건 좀 철학 일반에서 나타나는 얘기인데, 규범 위기에 대응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째, 현실주의가 있어요, 현실주의. 규범위기가 나타났을 때 대응하는 방식이 현실주의가 있습니다. 현실주의. 두 번째, 이상주의가 있어요. 말 그대로 현실이냐, 이상이냐, 그럴 때. 이 현실주의는 뭐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패도죠, 패도. 또는 오늘 제가 거론했던 것처럼 권도, 권력에 이제 의존하는. 한마디로 말해서 파워 오브 러브를 가지고 아니 파워 오브 러브 러브 오브 파워 권력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현실을 극복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권력에 호소하는 현실주의예요. 이런 사람들로서 대표, 요 반대말이, 이제 요것의 반대말이 뭐냐면, 이제, 나중에 맹자가 썼던 말이죠. 왕도죠, 왕도. 왕도 정치라고 그럴 때. 또는, 아직 공자는 왕도 정치란 말 쓰지 않는데, 이제 덕치라고 우리가 하는 거죠. 덕으로서 다스린다. 서양에서는 이 권력이 호소하는 현실주의자로는 플라톤의 국가에 나타나는 칼리클레스라는 사람이나 트라시마코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칼리클레스, 트라시마코스. 그러니까, 마찬가지야. 펠로폰네소스 전쟁 시기에 어떤 처방을 내릴 것인가? 칼리클레스나 트라시마코스처럼 현실적인 권력에다가 호소하는 현실주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정말 놀라워. 이 나타나는 양상이. 그 다음에 플라톤은 뭐냐? 이제 이상주의, 대표적인 사람이 플라톤이야, 이상주의자. 플라톤. 플라톤인데 이 사람 뭐냐면 이데아에다가 근거를 세우죠. 이데아에다가. 이데아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 있지 않아요. 이데아는 초월적인 것이야. 우리 현실을 벗어나 초월적인 거야. 어찌 보면 그러니까 플라톤은 공자하고 아주 다르죠. 역사적인 세계가 아니야. 초월적인 것에 있어. 초월적인 게 있어. 그리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관조를 딱 하는 게 관조. 그래서 플라톤은 이데아를 내세우는데 이걸 갖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초월적 관조라고 하는 방식을 선택을 합니다. 물론 플라톤도 두 가지 방식, 플라톤이 이제 초월관조는 이게 국가론 두 가지가 있죠. 하나가 이제 국가에 근거하는 완전한 유토피아를 설계하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그 나왔어요. 그 번역본이, 법률편이 번역본이 나왔는데, 박정현 선생님이 번역해서 나왔는데, 기본적인 원리를 갖다 제공한 다음에 그 원리에 근거해서 자질구레한 것들은 사람들이 그 구성하는, 그러니까 플라톤의 초월직관이라고 하는 것, 이데아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이 있는 건데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플라톤의 대화편, 국가에 나오는 방법이 있고 법률에 나오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이제 플라톤의 국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아, 얘기할 일이 없겠네. 이제 끝이네. 그런데 재밌는 거는 뭐냐. 여기서 이제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아, 플라톤의 이데아니까 초월적인 관조의 관조니까 이거는 믿음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어요. 믿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데 플라톤은 신학자가 아니라 철학자예요. 이것은 알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성을 갈고 닦아 계속해서 플라톤의 국가에 보면 이제 시가를 읽고 그 다음에 신체를 단련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수학을 공부하고 변주법을 공부해 공부를 해서 우리의 알물 지혜를 끊임없이 갈고 닦으면 초월적인 관조가 가능해진다.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 알미예요. 플라톤은 요거 차이가 있어. 가령 하느님을 우리는 믿는다 그러죠. 하느님은 하느님에 대해서 연구할 수가 없어. 믿어야 돼. 하느님은. 그래서 이거는 믿음 이거 하느님을 믿는다. 그래서 이거는 라틴어로 피스티스라고 그래요. 피스티스. 알문 뭐냐? 히라보로 에피스테메. 그러니까 여기 요 지점 알을 통해서 이데아를 갖다가 그러니까 초월적 관조를 통해서 이데아를 알 수 있다라고 한 점, 요 점에서 플라톤은 철학인 지점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철학의 지점이 있는 거고, 아, 진리는 믿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신학인 거라.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이나 이런 데 보면 신이 나와요. 신, 테오스가 나와. 이데아나 테오스나 이게 나와요. 이 신이에요. 신이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는데, 이 신이 나온다고 해서 이것을 믿음을, 아리스토텔레스가 믿음을 전파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을 전파한 게 아니라 이건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건 이제 서양 철학에 관한 얘기니까 깍두기로. 그런데 공자는 뭐냐? 공자는 지금 공자의 의미를 갖다 얘기하기 위해서 서양 철학에서는 전통적으로 이 두 가지 플라톤이 내놓은 세팅에 해놨어. 플라톤이 국가에서 세팅을 딱 해놨어요. 플라톤 대학교 국가에서 국가 딱 1편에 뭐 트라시마코스가 나와. 아, 이봐요, 소크라테스 선생, 예? 올바름이 뭐야? 뭐, 이렇게 하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나와, 제1권에서. 그런데, 현실주의, 패도, 권도를 딱 얘기해.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서, 플라톤은 소크라테스 입을 빌려서, 이상주의를 얘기합니다. 둘 중에 하나. 왜?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와 같은 아주 탁월한 역사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플라톤은 초월적인 직관에 의한 이데아에 정초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자처럼 역사에다가 사람의 행위를 묻자고 하는 것을 얘기를 못했던 거야. 그 점에서 공자가 저는 윗길이라고 보는 거지. 플라톤보다. 플라톤도 인문주의자는 인문주의자야. 근데 어찌 보면 이거는 굉장히 엘리트적이잖아요. 바쁜데 관주할 틈이 어디 있어. 사실 그 플라톤의 국가를 보면 철인 통치자들은 따로 이게 훈육을 따로 하죠. 하겠어요? 이재열씨 하겠어? 철인 통치 할만 하겠어요? 아, 이재열씨 지금 저기 부인을 공유해야 되고 그런데 하겠어? 하실라오? 연봉 괜찮아? 안 해? 왜? 뭐 딱히 내가 그렇게 기여할 만한 바도 없고, 그죠? 그냥 소심하게 살다가 소심으로 살다 죽겠다. 근데 공자는 그게 아니야. 네가 일상을 해라. 일상적으로 할 일을 해라. 할 바를 해라. 그리고 초월적인 직관, 초월적인 그런 관조를 통해서 아기들 이데아에다가 기초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기 바로 서양 철학에서 나오지 않은 3번의 방법이 공자의 방법인 거야. 밑에다 쓰면 안 돼. 이게 윗길이니까. 윗길이니까 3번을 여기다 씁니다. 3번을. 역사주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좋은 의미에서 역사주의. 역사주의라고는 이제, 역사에는 목적이 있고, 우리 모든 것을 갖다 그 목적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고, 가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칼포프가 말한 나쁜 의미에서의 역사주의가 아니라, 현실 역사에다가 자신의 행위의 중고를 넣는 역사주의 방법이 하나 있는데, 이게 바로 공자의 방법이. 제가 아까 설명했던 거 있죠? 공자의 방법이 역사주의예요. 이 역사주의. 역사주의 방법. 그래서 제가 공자를 역사적으로 읽자. 그렇게 말할 때, 아이, 그럼 공자가 역사인물이지. 그러면 뭐, 신화인물이에요. 그게 아니라, 공자가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준추시대라고 하는 역사 속에서 사유하고, 자기의 인간의 궁극적인 행위도 역사 속에다 근거를 두자라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읽는다는 거예요. 역사주의. 이 역사주의에다. 역사에다가 중거트를 둔다는 거죠. 요 역사에 중거트를 둔다라는 것은 서양에서는 19세기에 헤겔이 나타날 때까지는 얘기가 되질 않았습니다. 제가 헤겔 철학을 먼저 공부를 했어요. 공자를 공부하기 전에. 헤겔 철학의 역사, 헤겔 역사 사회 철학을 제가 공부를 했는데, 그걸 읽고 나서,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서당에서 공자를 배웠으면 이런 얘기 못 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공자님이, 아, 보아하니까 이 양반 역사에 신경 쓰는 양반이네. 여기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이 역사주의라고 하는 이 하나의 지적인 프레임이 있잖아요. 논의 틀이 있잖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체크를 해보니까, 아, 공자님이 역사주의자구나. 굉장히 건강한 인문주의구나. 이게 바로 세 번째가 있는 거예요. 규범위기에 대처하는 세 번째 방법이 바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 역사주의. 이런 거는 이제 동대문구 정보화도서관에서밖에 못해요. 이거는 EBS에서 같은 데 하면 이제 댓글 달리지. 강요원, 니가 새로운 낭설을 퍼뜨리고 있다든가. 이제 성균관에서 이제 막 유도회관이라고 있어요. 유도회관. 유도. 이런 유 말고, 이 유 말고 있잖아요. 이게 유학자들이 모여있는 거 있잖아요. 그 여성 호주제 반대하고 뭐 그런 데 있잖아요. 유도회관에서 전화 옵니다. 우리 집으로 이제 막 황산 테러 막 이런 거 날라옵니다. 안 됩니다. EBS에서는 할 수 없고. 이게 우리들 뭐 인기에 조그만 데서만 널리 전파하지 말아주세요. 널리 전파하지 말아주세요. 이거는. 공자를 갖다가 멋지고 막 성인인데 해결에 비유하고 해결보다 윗길이라고 분명히 말했잖아. 해결은 이제 18세기 얘기, 19세기 얘기한 거고 공자는 BC 5세기 얘기했으니까 훨씬 윗길 아니에요? 그죠? 그게 훨씬 윗길인데. 이 양반들은 뭘 역사적이라, 한국의 유가들은, 이제. 근데, 그게, 예. 근데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저기서 보면 1번에 나와야 됩니까? 끝나고 저 이명수님께 여쭤보세요. 저기 계십니다. 내가 이명수님이 안 계시면 대답을 하겠는데, 이명수님 계시니까, 이명수님이 저 아리스토텔레스 20년이야. 내가 아리스토텔레스 2개월 좀 읽은 것 같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요? 2번입니다. 맞죠? 예, 네, 맞는데. 아유, 떨렸어. 1번이냐, 2번이냐. 3번은 아닌데, 1번이냐, 2번이냐. 계속 마음속에서 계속 침 탁 뱉다고 탁 해봤더니, 2번으로 날아가더라고, 침이. 2번이었습니다. 2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달라요. 여기, 요건 다릅니다. 이 초월적 직관 이런 쪽으로는 조금 달라요.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2번입니다. 얘가 플라톤 학교 출신이잖아요. 그 틈 못 벗어나죠. 그러니까 요것을, 만약 이제, 얘네들은, 요 고대 히랍 사람들은 에피스테메 알임을 통해서 간다, 이렇게 했는데, 이걸 이제 중세의 아우구스티누스나 토마스 아퀴나스 이런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간다, 이렇게 가요. 요 얘기를 가져다가,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정당하는데 써요. 그 자세한 과정은 이제 그 중세 철학에 대해서 그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중세 철학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1번과 2번이 있는데, 3번이라고 하는 노선을 공자님이 따라간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정치를 중심으로 해서 공자님의 규범위기에 대처하는 것까지 지난 시간과 오늘에 이어서 계속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하면, 거기까지 얘기를 했으면, 이제, 거기까지 얘기를 했으면 공자님 그 정도만 얘기해도 훌륭한 분인데, 공자님은 거기까지 얘기를 하시고 나서 하나의 일가를 이루는 거죠. 일가루를 이루는 건데 그게 뭐냐? 지난번에 우리 읽었던 연보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연보 319페이지 맨 밑에 디스컬처 나온 부분 봅니다. 하늘이 선생이 광에서 재난을 당하셨다. 그때 말씀하셨다. 문왕의 사후 문화전통은 내 몸에 있지 않은가? 문왕이 죽은 후에 그럴 문자의 문왕입니다. 주나라 문왕. 이제 공자님이 내가 전통의 모든 문화를 내가 가지고 있다. 하늘이 이 문화를 멸망시키려고 한다면 나를 이곳에서 죽게 하여 후세 사람들이 문화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하늘이 이 문화를 보존하려고 한다면 광인들이 나를 어찌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 문화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이 문화. 자, 이 문화. 이걸 영어로는 디스컬처. 한자로 사문입니다. 사문. 이 문화. 지금 공자가 말한 이 역사주의적인 규범위기에 대처하는 역사주의의 처방이라든가, 역사주의 처방이라든가, 문행 충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물론 공자 스스로 창안해낸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공자는 이것을 갖다가 디스컬처라고 하는 전통 속에다가 위치시키고 있습니다.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이. 지금 문화라고 하는 말은 이 디스컬처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것을 포함하는 우리의 삶 전체를 여기서 문화라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문화를 할 때 엣지 있게 스커트를 입는 거 이게 문화가 아니야. 예? 180은 넘어줘야 되는 거 이런 게 문화가 아니야. 뭐 장기하와 얼굴들 루저 문화 이런 건 문화라고 그러지 말고 그냥 루저 경향 이렇게 앞으로 문화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항상 자제해야 돼. 문화라는 말을 자제했어야 돼. 문화라는 말은 이제 오늘 이 문화라는 말을 갖다 이 디스컬처를 배우고 나면 아 그동안 우리가 문화를 갖다 너무 남발했구나. 투키디데스 말처럼 세상이 어지러워지니 말이 엉망이 돼가는구나. 문화라는 말도 마찬가지. 문화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 삶의 총체를 가 총화. 단순한 전체가 아니라 그 정신적 삶을 만들어내는 물질적인 구조들 있죠. 문명. 물질 문명을 포괄하는 그 물질 문명을 규율하고 자기 안에 포괄하는 그 정신적인 삶의 태도 전체. 그리고 우리의 일상까지도 스며들어 있는 것. 이게 문화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공자님이 정치에 대해서만 얘기한 게 아니라 이제 그것을 실마리로 삼아서 파괴되어버린 전통의 문화를 재건하려는 프로젝트에 나섰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 다음으로 정치만 한 게 아니라 아 정치를 똑바로 세우고 나서 뭘 한다? 디스컬처를 재건하는 거라. 전통적으로 내려온 문화를. 그러니까 이 문화라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게 포함이 되겠지 이제. 이것을 재건하려는 것. 이게 바로 공자의 프로젝트라. 디스컬처. 여러분들 이제 문화가 뭔지 짐작이 되니까 함부로 못 쓰겠죠? 문화가 가령 뭐 요즘에 이런 청소년 문화 하다못해 아 제가 전체를 다루는 요즘에 짜증나 죽겠는 게 올바른 보행 문화 세계인의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기도 하고 세계 아니 오른쪽으로 걷는 게 무슨 문화야. 그냥 올바른 보행 질서 그러면 되잖아요. 거기다 꼭 문화를 붙여야 돼. 그러면 뭐 뭐 문화라고 안 붙일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올바른 뭐 파마 문화, 올바른 곱슬머리 문화, 올바른 뭐 세수 문화, 다리 떨지 마 이 문화야. 이 어떤 문화야 이거 다리 떠는 건? 올바른 다리 떨기 문화를 정착시켜. 이 문화라는 말을 굉장히 지금 저기 정명이라고 하는 게 군군신신 부자에만 해당하는 게 부부자자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을 분명하게 밝혀서 쓰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 보행문화 잘못됐다는 금방 알 수 있죠. 그게 전철에 붙어있어요. 저는 이거 갖고 다니면서 이게 다 지워버리고 싶어. 그냥 보행문화. 아우 짜증나 죽겠어요. 그냥 이게. 그냥 차라리 보행분화라 그러든지. 이렇게 문화라고 이렇게 써있잖아요. 문화라고. 그래서 저 요 사인펜 갖고 다니면서 여기다 이렇게 써주셔요. 좌우로 분화하는 거니까. 지금 이 문화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디스컬처가 우리가 없어요. 우리에게 지금 현재 2000년대 한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에게 디스컬처가 없어요. 그냥 아까 투키디드에서 나온 것처럼 탐욕만 있죠. 그리드 탐욕만 있죠. 권력에 대한 사랑만 있죠. 애착만 있죠. 디스컬처가 없는 거라. 이게 문화인이 없는 거라. 왜냐? 이 주나라 문왕으로부터 물려받은 문화가 내 몸에 있는데 나를 죽이겠느냐 이 말을 딱 보면 공자님이 이렇게 말한 거 보면 아 일단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인헤리티드 내려받은 게 있어야 돼. 우리 내려받은 게 없잖아. 물론 있어요. 내려받은 게 있어. 빨리빨리 뭐 이런 거 있잖아. 빨리빨리 응? 이런 거. 그 다음에 대충대충 응? 야매 응? 등치고 배 만지기 70년대에서 우리 물려받았잖아. 근대화가 뭐예요? 70년대 경제성장 500, 경제개발 5개년기에 가면서 모든 문화를 파괴시켜버렸어요. 내려받은 것을. 그 다 야만스럽다. 미신이다. 다 파괴시켜버렸어. 초가집 다 없어요. 이제 이미 그래가지고 한강도 이렇게 구불구불 이거 반듯하게 직강화했잖아. 한강. 반듯해. 그래가지고 베트남에 갔어도 한강을 보고 배워라. 베트남 사람들 바보야. 베트남에 저기 메콩강을 갖다 직광화 해보세요. 베트남 사람들 다 홍수 나서 죽습니다. 그 지역은 여기하고 달라요.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1년에 비가 오는 날이 매달 안 되잖아요. 베트남에 있는 메콩강을 갖다가 그게 느릿느릿 흐르는 메콩강을 갖다 직광화 해보세요. 다 빠져 죽어요. 베트남은 어떤 나라야? 사시사철 비 오는 나라 아니에요. 문화가 없는 거야 이게. 이 베트남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문화를 모르는 거라. 그냥 근대 그게 아주 천박한 의미에서 근대화만 했거든. 근대화 프로젝트를 통해서 다 밀어내버렸어. 그러니까 일단 공자의 말을 들어보면 전수받은 게 있어야 돼. 전수받은 것을 갖다 지키고 거기다 덧붙여서 뭘 해나가는 거거든요. 그게 문화라고 하는 게. 그럼 전수받으면 어떻게 돼? 읽어야지. 문행 중심에 문을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치경 서경 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역을 역경을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읽을 게 없어. 읽을 게 없으니까 문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이 공자가 생각한 이 문화가 도대체 뭐냐? 이 문화가 뭐냐?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이 육아에서 말하는 이 사문에 해당하는 게 뭐냐? 1번 천도. 천도가 있어요. 하늘의 이치라고 그러죠? 하늘의 길이니까 천도. 하늘의 이치. 근데 이 하늘의 이치가 뭐 별자리를 어떻게 움직여. 이게 아니야. 페르시아 왕자가 하는 거죠. 그럼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이게 아니야. 그냥 우주의 질서. 이게 형이상학적인 근거를 말한 거예요. 하늘의 질서가 있어. 하늘의 질서가 있는데 이 천도를 바탕으로 한다, 일단. 그 다음에 2번, 천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뭘 만드느냐? 인간 사회의 제도를 만든다. 요 제도라는 말은 그냥 뭐, 한 줄 서기, 뭐 이런 거, 화장실 앞 한 줄 서기, 우측 보행, 이게 제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갖다, 삶의 양식 속에 스며들어와 있는 예의, 범절, 이런 걸 다 통틀어서 말하는 거예요. 제도라는 게. 아주 넓은 의미에서의. 그렇게, 요게 바로, 하늘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그냥 두 개를 묶어서 인간 사회의 제도 이거 하늘을 바탕으로 한다. 그 다음에 인간 사회. 근데 하늘을 바탕으로 하는데 인간 사회의 제도가 있는데 인간 사회의 제도 자체도 인간 사회의 제도 자체도 역사적인 흥망성쇠가 있겠죠. 그렇죠? 하늘을 바탕으로 하는 이것은 불변인데 특징이 이것은 불변이야. 변함이 없어. 근데 이거는 역사적인 흥망을 사겠죠. 역사적 흥망이 있기 때문에 이건 뭐야? 결국 역사에 기록된 바가 있겠죠.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 거야. 이게 이 문화라고 하는 게 공자가 말하는 이 문화라고 하는 게 하늘의 바탕을 둔 하늘의 이치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면서 불변적인 규범이 하나 있고 그 불변적인 규범을 본받아서 그때그때 시대에 따라서 제도를 만들어내가는 그러니까 역사적인 흥망성쇠를 거치는 제도 영역이 있고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가 불변이라면 여기는 가변적인 영역이죠. 가변적인 영역에 있다면 변화 가능한 영역에 이게 바로 디스컬처를 구성하고 있는 두 가지 내용이에요. 그럼 위에 거는 자연의 영역이고 아래 것은 인간 역사 영역이 되겠죠. 근데 공자는 역사에 근거를 둔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것이 오로지 역사에만 근거를 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것에만 근거를 둔다 말하지 않고 그래도 기본적으로 하늘의 이치를 바탕으로 한다. 근데 이 하늘의 이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믿음의 대상으로서 상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늘이 무섭지도 않으냐 이렇게 말할 때 정말로 하늘에서 벼락 맞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이치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요 두 가지가 디스컬처의 내용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요걸 가지고 요 디스컬처 이게 이제 사문은 공자가 전수해준 공자가 전수받고 전수해준 문화예요. 공자가 전수받고 전수해준 문화 이건데 이 문화를 공자 이후에 학파들이 많이 있죠. 공자의 학파 이른바 뭐 성리학자들 있고 양명학자들 있고 고증학자들 있고 있잖아요. 공자 이후의 학파들은 이 문화를 어느 지점에다 1번에다 강조를 하느냐 2번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1번을 강조하느냐 2번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공자의 학파가 갈려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자 이후의 학파에 대해서 우리가 논할 때는 이 디스컬처에 해당하는 사문에 해당하는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두 가지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자, 그러면 첫 번째 1번 자연 영역에 즉 천도에 과도하게 천도를 강조하는 쪽이 있어요. 천도를 강조하는 사람이 누구냐? 대표인 사람이 천도를 강조하는 사람이 바로 정의천 주자하게 주자 있죠. 주자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정의천 그 이른바 성대 성리학이 바로 천도를 강조합니다. 성리학이 이건 이제 유가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둬야 되는 부분. 송나라 때 이 사람들은 조선시대 때 선비들은 성리학자들이긴 하지만 정치를 하러 나아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건 조선 성리학이에요. 원래 송나라 때 성리학은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냥 딱 방에 앉아갖고 내면의 수양을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윤리적인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윤리적인 수양을 깔끔하게 하는 것이 학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송나라 때 성리학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은요 굉장히 세상살이하고 무관하게 사는 사람들이죠. 어찌 보면 스님들 같죠. 그래서 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송나라 때 성리학이 불교의 영향을 너무너무 깊이 받은 나머지 공자님의 본래의 뜻을 많이 훼손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봐요. 돋닦는 사람들이거든요. 우주의 이치를, 공자님도 우주의 이치를 얘기했어. 그러나 절대로 대외적인 충과 신에 대해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 안 했거든요. 근데 성리학자들은 이걸 얘기했어. 이렇게. 이것을 강조했어. 내면 세계에 침잠해서 자기 내면을 갖다 칼같이 닦아내는 거.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성리학자다. 이렇게 말해요. 성리학자다. 어찌 보면, 서양 근대 철학에 나타나는 그 데카르트 같은 사람이에요. 나 안에 들어와서 나를 닦는 것을 중요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얘기했던 인간의 제도나 역사 영역에 제도의 흥망성쇠가 일어나는 역사 영역에 강조를 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학문활동이 뭐냐면 여기서 학문 그러면 윤리적 수양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에 따르면 학문 그럼 뭐냐? 이 사람들 학문을 문화활동 그러니까 사회활동 요것을 중요하게 여긴 사람들 역사형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이 세 번 필사해온 수동파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제가 왜 소동파를 필사했는지 아시겠죠? 소동파를 필사했는지. 그러니까 소동파의 그 필사한 것을 다 보면은 천지자인이 어떠니 저떠니 하면서도 주인이 어떠니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번에 필사한 거 보면은 이제 소동파는 역사 영역에 속하면서도 동시에 그 천지자연이라고 하는 이쪽에게도 건드리면서 그 다음에 이 세속적인 세계 속에서도 건드리면서. 이 미묘한 중간 영역을 갖다 탁 타고 가는 사람이거든요. 아, 그럼 저 혼자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적으로 요 사람들하고 어떻게. 이 사람들하고 단적으로 딱 비교를 해보면 뭘로 나오느냐. 저 위쪽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학문은 윤리적인 수양이다 한 사람들은 시를 안 지어요. 이해가 되죠? 문행 충실에 신을 안 해. 문하고 행만 해. 원칙적으로. 소동파의 아버지하고 그 다음에 소동파의 동생하고 소순, 소철, 소식 세 사람이 이른바 삼소라고 부자간의 유명한 신이에요. 당송 팔대가라고 하는 당나라, 송나라에 8명의 시의 대가가 있는데, 3명이 한 집안에서 들어가 버렸다니까? 정운찬이 따위는 뭐야. 정운찬이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듣고 자랐대잖아. 이복의 아들, 응? 우리 집안에 정승이 끌어진 지가 오래되었네. 그래서 정승을 하잖아, 지금. 응? 그러니까, 이 3명이 말하자면 당송 8대가에 들어가 있어요. 요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뭘 하느냐? 끊임없이 사회 개혁을 하고, 사회적인 정치 활동을 하면서 개혁을 하고, 그 다음에 시를 짓고, 그림을 평가하고, 이런 문화 활동 있잖아요. 사회적이고도 문화적인 활동들을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위쪽에 있는 사람들 까칠하다면, 이쪽 사람들이야말로 어떤 점에서는 공자가 말했던 이런 그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소동파를 말씀드린 지난 시간에도 소동파 처음에는 저가 소동파가 그저 멋진 시인인 줄만 알았어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서 아 공자의 이게 핵심적인 그 메시지인 이것을 잘 구현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는 정의천을 갖다 비조로 해서 그 다음에 그 정의천의 형님인 정명도 그 다음에 그 뒤로 이어받은 주자 이렇게 이어지는 주자학으로 이어지는 계열에서는 마음을 잘 닦으면 이 우주의 이치를 직접적으로 깨달을 수 있고 그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의, 역사의, 도야의 창조물이 아니다. 외부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교틱해요. 성리학이라는 게 굉장히 불교 같습니다. 조선 성리학은 좀 다릅니다. 조선 성리학은 제가 여기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 사람들, 이제, 공자가 말하는 이 군자가 있는데, 이 군자는 원래 굉장히 탁월한 정치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요걸 요 당시 사람들 이제 뭐라고 부르냐, 이제 군자라고 하지 않고, 사대부라고 부릅니다. 사대부란 말 아시죠? 사대부. 이 사대부는, 문화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그런 문화라든가 학문활동이라든가 시를 짓는다든가 이런 활동을 통하지 않고도 진정한 가치를 깨달을 수 있어야 진정한 사대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여기 위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밑에 있는 사람들은요, 소식 이런 사람들은 이 문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대요. 문학과 예술은 개인이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켜준다. 이게 문학과 예술이. 그리고 문장을 잘 쓰는 것은 그냥 단순히 말이 번드르르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사물과 자연의 이치와 자기 자신의 이런 것을 다 골고루 잘 터득한 사람이 멋진 문장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이른바 문장론까지도 겸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한 글자 이렇게 직직직 쓰는 게 뭐 아, 술 한 잔 땡겼네 이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신이 터득한 우주의 이치, 세상의 이치, 나의 이치, 그다음에 역사적인 변천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문장으로서 그 생각을 드러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사대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리학자들은 그런 것을 하지 않아요. 성리학자들은 그러니까 명문장이 없어. 성리학에 속한 사람들, 조선 성리학은 아니에요. 여러분 말하지만 중국의 성리학에 속한 사람들은 멋진 문장을, 시를 지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까칠하게 살다가 까칠하게 늘 돌아가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인간사의 역사적 본문, 이 부분을, 그러니까 논어 텍스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96페이지를 펴십시오. 제가 어디서나 글을 읽었던 것 같은데. 네. 서양의 근대상, 아까 선생님께서 데카르트 자연 영역을 강조하는 입장이 데카르트와. 아니요, 자기 내면을 강조한. 아, 예. 그러니까 그 성리학을 강조하는 분들이 그 데카르트적 내면, 예. 할 수 있다라고. 내면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예, 예. 예, 예. 그런 측면에서 서양의 역사도, 저기, 몽테뉴의 그 입장이 강조가 됐다라면은 근대도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한 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게 저기, 예. 스티븐 툴민의 코스모폴리스에 나온 얘기입니다. 아, 예, 예. 근데 그게 지금 여기서 지금 말하는 역사 영역을 강조하는 두 번째 입장도 아까 그 데카르트가 첫 번째 입장이라든지 두 번째 입장은 그런 쪽으로 좀 이해를 해도 뭐 이렇게 맥락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에 저 데카르트 방법 소설 할 때 오셨더랬어요? 예, 예. 그때 그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아. 제가 했던 얘기를 지금 기억하고 계시다고. 지금 말씀하신 게 제가 했던 얘기입니다. 전 제가 한 얘기를 잘 기억하고 있어요. 그때 제가 얘기를 했죠. 몽테뉴적인 어떤 그런, 세상사에서의 도야. 데카르트는 세상을 끊고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나는 생각한다 해서 시작하고. 그게 이제 이른바 두 가지 영역으로. 하나는 수학적인 확실성으로 나아가고, 물론 이제 성리학은 좀 다르지만 어쨌든 하나는 수학적인 확실성으로 나아가고 하나는 그 인문 세계의 교양으로 나아가는 거고. 근데 몽테뉴가 완전히 폐기돼 버렸죠. 그거. 그게 저도 늘 그 이제 제가 공부한 헤겔이 바로 그 몽테뉴의 그 입장에 들어가 있거든요. 같은 독일 철학자라 해도 칸트하고 헤겔을 갖다 독일 관념론 철학으로 같이 놓고 보거든요. 근데 칸트는 데카르트 계열인데 헤겔은 몽테뉴 계열이에요. 헤겔은 야매거든요. 흔히 말 우리 나쁘게 말하면 잡놈이에요. 칸트는 깔끔하고. 그 초상화들을 한번 보세요. 칸트의 초상화하고 헤겔의 초상화. 맞습니다. 예, 잘, 좋은 지적이십니다. 96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96페이지의 135번, 그게 바로 공자의 문장론입니다. 문장론이, 문장론이 뭐냐면, 어떻게 해야 좋은 문장을 쓸 수 있는가? 이게 문장론이잖아요? 자, 변함없이 병호. 네. 자가가라사대예요. 자가 가라사대하지, 그럼 뭐. 네, 아스바리 하나? 네, 진이 문을 하면. 진이 문을 승하면? 야, 하고, 어, 야하다, 이런. 야, 야하다라니까. 야하다는 게 그거야, 야하다. 경호야. 네? 야하다, 야하다. 네. 야, 나왔다, 야. 문이? 문이 진을 함. 질을! 질이야? 아, 질이야, 질. 질을, 아, 저쪽에서 막, 엿들었는데. 아스바리 걸어? 네. 내 좀 묻어줄까? 어, 빨리 해봐. 문이 질을 승하면? 문이 질을 승하면 사인하니. 문과 질이? 돌아버려. 빈빈한 후에? 빈빈한 후에 군자인. 어, 변변치 않은 후에, 이런 뜻은 아니야. 지금 이게 아주 유명한 원문 읽겠습니다. 자활 실승 문즉 야요 문승 질즉 사라 문질 빈빈 문질 빈빈 연후 군자 이렇게 돼 있죠? 그 문질 빈빈이라는 말에다가 밑줄을 치세요. 이게 그 유명한 공자의 문장론입니다. 문질 빈빈 문질 빈빈 안 친다는 얘기예요 지금? 문, 거기, 왜 여기 이렇게 말이 많아요? 문장 안 쳤어요? 네. 문질빈빈, 이게 그 유명한 문장인데, 그럼, 어떤 양반들이 문질 반반해, 문질이 반반해야 된다? 이런 얘기 뭐 안 돼요? 이게 지금 제가 여기서 말하는 요거, 소동파 이런 사람들이 말할 때, 문장이라는 것이 뭐냐? 역사적인 세상에 대한 탐구, 자연 이치에 대한 어떤 그런 연구 성과,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자기의 생각, 이런 것이 딱 조화롭게 어우러져서 나오는 문장. 그죠? 그 문장. 그게 바로 지금 이 사람들의, 후대 사람들의 그 이론이 바로 이 공자 이 말에다가 이론적인 근거를 둡니다. 문질빈빈에서. 그러니까, 미야자키 선생의 해석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종인군! 실질이 있어도? 실질이 있어도 문식을 겸하면 그것은 야인이다. 문식만 알고 실질이 없으면 대필업자에 불과하다. 문식과 실질을 다 갖추어 빈빈이 볼만해야 비로소 교양 있는 군자라고 할 수 있다. 예, 이거 대필업자라고 하는데? 아니, 그러면 우리가 이게 어쩌려고 그래. 요, 사자 있죠, 사자. 역사할 때 사자. 요거는 역사할 때 요 사자를 갖다, 우리가 오늘날은 역사를 갖다 굉장히 높이 말하지만, 예전에는 그냥 단순히 기록하는 자, 100개 적는 자에 불과했거든요. 그 사자가. 그래서 대필업자라고 지금 이게 저 미야자키 선생님 말했는데 그냥 100개 적는 것에 불과하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실질이 있고 문식을 결하면 야인이다. 그런데 이게 문식이라는 게 형식이에요. 형식미. 형식적 완성을 갖추지 못하면 내용은 있는데 형식적 완성이 없으면 그건 야인이죠. 야인이라는 게 뭐냐. 거칠다는 거죠. 교양인이 아니다 그런 말이죠. 야인이다. 저 사람 야인이다. 이렇게 말할 때. 자, 야인은 야인의 목록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야인이 누군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황동 씨 자신이 생각하는 야인은 사람 이름을 대보세요. 평소에 저놈 참 야인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옆에 있는 분을 쳐다보면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분이 야인이에요? 저 양반 장악하는데 뭐 그렇다고 끄떡끄떡. 아, 야인이셨어요? 자신이 생각하는 야인. 평소에 저놈 참 야인이다 하면서. 저요. 자기가? 예. 아니야. 강의 들어오는 사람은 다 군자의 소질이 있는 사람이야. 그래요? 실질도 없고 문식도 없는데 뭐엔 야인이야?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돼. 이건 말장난. 가령 독서는 빨대 이런 거 야인이라. 한비야가 독서는 빨대라고 그랬어요. 야인이죠. 좋아. 독서를 잘하는 거 좋아. 그죠? 책 많이 읽어. 근데 표현을 빨대라는 표현을 썼어. 독서라고 하는 실질은 있는데 빨대가 뭡니까? 지금 카페라떼 먹어요. 그것이 뭐야? 문식이 그게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써본 적이 없는 거라. 그런 말을, 고상한 말을 써본 적이, 그리고 고상한 말을 듣기는 들었을 거라. 근데 그냥 안 나와. 습관이 안 돼서. 제가 고상한 말 못하잖아요. 습관 안 돼가지고. 응? 못해버려. 할 때 되면 해야지. 제가 예전에, 지금은 그렇지, 그렇게 하는데, 예전에 대학에서 강의할 때, 너무너무 쉽게 자꾸 얘기를 해주니까 학생들이, 선생님 우습게 알아. 쉽게 얘기해주고, 막, 알아듣게 해주니까, 지들이 알아들으면 선생도 지들 수준인 줄 알게 돼버리는 줄 알아. 한 번 열받아가지고, 내가, 50분 내내, 해결체라고 원전에 나오는 그런 어려운 단어만 이용해서 내가 애들 다 재워버렸어. 짜증나가지고, 씨. 막, 여기 뭐야, 필사, 이 판서도 지금 여러분들 어차피 우리가 논어를 하니까 이게 한자를 섞었지만, 막, 동자도 있잖아요. 여기 동자도 알아보기 뭐 안 쓰고 일부러 막. 이렇게 해서 막. 막 이렇게 써버려. 막 갈겨서 써버려.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실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내용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이치와 우주의 원리와 역사적인 변천과 자신의 내면 세계에 대한 고른 통찰들의 성과를 말하고 그것을 잘 짜여진 형식 속에서 드러내 보이면 그게 바로 문과 문식이죠. 그게. 그러니까 여기서 문은 포괄적인, 예전에 예전부터 내려온 고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것은 바로 여기서 말하는 문이 바로 이제 여기서 형식을 가리키는 거라. 그 문식과 내용을 다 갖추어서 빈빈하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문질 빈빈이다. 이렇게 공자의 문장론을. 이게 단순한 문장론이 아닌 거라. 내용과 형식에 좀 어려운 말 한마디 하겠습니다. 변증법적 통일. 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변증법적 통일. 제가 1년에 한 번밖에 안 해요. 변증법 전공이지만, 변증법적, 변증법 그러면 사람들이 뭐, 뭐야, 부장해, 부장! 막 이렇게 이상한 거 외워갖고 와서 말하고 뭐, 그러면 라볶이는 라면과 떡볶이의 변증법적 통일인가 이런 거 막 물어보니까 짜증나니까! 설명하기 귀찮으니까! 변증법적 통일입니다. 변증법적 통일이라는 건 뭐냐면, 이 문질빈빈은 형식과 내용의 문식이 형식이고 질이 내용이죠. 변증법적 통일입니다. 그게 뭐냐? 형식이 있어. 그렇죠? 문식이라고 하는 형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내용이 있어요. 질로서 표현되죠. 여기서는. 이 두 가지 다 버릴 수 없어요. 그렇죠? 두 가지 다 버릴 수 없어. 두 가지 다 갖춰야 돼.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희생할 수 없어. 두 가지 다 가지고 있어야 돼. 두 가지 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이것으로부터 여기 이렇게 올렸어야 돼. 하나의 뭔가를 여기다 뭔가 완성된 뭔가를 우리가 갖는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 완성된 것은 형식과 내용이 서로에게 서로 빈틈없이 녹아 들어가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갖다 분석해낼 수 없을 정도로 긴밀하게 합쳐져 있는 상태라는 것을 라는 게 있을 수 있겠죠. 그것 그 뭔가 요 두 개 형식과 내용을 둘 다를 포괄하면서도 요것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된 뭔가가 더 고양된 그런 상태. 두 개의 계기들을 포괄하면서도, 그 두 개의 계기를 포괄하면서도, 이 두 개의 계기들의 그냥 단순한 산술적 총합이 아니라 질적으로 고양된 상태. 그것이 바로 변증법적 통일이에요. 변증법이라는 게 그거예요. 변증법의 1번 의미가, 1번 의미. 그러니까, 맛볶기도 변증법, 라면과 떡볶이의 변증법적 통일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질적으로 고양된 것인지 아닌지를 검증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맛볶기라고 그러세요. 그냥 변증법적 통일이라고 그러지 말고 고양된 상태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올라간. 그러면 최초에 지난번부터 제가 계속 얘기한 정치라는 게 있어요. 정치를 했어요. 공자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정치를 그것도 정치라고 그래 사람들이. 이것도 정치라고 해요. 그죠? 아들이 권력을 잡으려고 아버지 죽이는 것도 정치라고 말하잖아요. 그것도 정치야. 근데 공자는 여기다 이 정치 안에다가 문행 충신을 넣어요. 그죠? 근데 아까 디스컬처, 인헤리티드 디스컬처, 물려받은 전통이 있죠. 공자에게는 사문에 물려받은 전통이 내 몸에 있다고 공자가 그랬잖아요. 그럼 물려받은 전통을 공자는 버릴 수가 없죠. 버리면 안 된다고. 이거 버리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물려받은 전통이 있어. 근데 그것만 그대로 지키고 가요? 그게 아니지. 그걸 그대로, 그러니까 세상이 달라졌잖아요. 세상이 달라졌으니까 여성의 지위가 어떻게 돼갖고 지금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하는 역할이 있고 남성이 하는 역할이 달라졌잖아요. 그죠? 세상이 달라졌어. 근데 공자님은 물려받은 전통이 있어. 근데 그걸 그대로 고놈만 지니고 가라고 그랬어요? 아니죠. 그러니까는 아까 유도회 이런 양반들이 여성 호주제 이거 반대하는 거 있잖아. 공자님의 정신이 어긋나는 거라. 그게 사실은 공자님은 그런 꼴통 정신이 아니에요. 수도 꼴통이 아니란 말이지. 물려받은 전통이 있는데 이 물려받은 전통에다가 공자님은 자기가 역사의 판단을 맡긴다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문행 충신들이 이런 것들 빠질 수 없잖아요. 이런 것들 다 덧붙여. 그렇죠? 덧붙여서 하나의 이 물려받은 디스컬처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처음에는 다시 쓸게요. 여기서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디스컬처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는 중에서 지금 하는 거야. 자, 사문이 있어. 사문이 있는데 이 사문은 일단 물려받은 거예요. 일단 처음에 공자가 내 몸 안에 주나라 문왕으로부터 물려받은 주문왕으로부터 물려받은 사문이 있다. 이 문화가 있다. 이건 뭐요? 물려받은 거죠. 이거는 공자가 딱 물려받은 거. 공자가 만든 거 아니에요? 물려받았어. 자, 물려받은 게 있다. 물려받은 것. 여기다가 공자가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는 거죠. 자기 세상을,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면서 정치. 문행 충신. 자,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의. 예, 이런 걸 해요. 그죠? 주나라 문왕 때는 이렇게 콩가루 같지 않았으니까 변화하고 있는 변화된 세계의 모습을 집어넣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변화된 세계의 모습으로 또 공자는 이제 올바른 정치 뭐 인내된 거 이런 자기 사상을 만들어 냈을 거 아니에요? 요 두 개를 더해. 그랬죠? 전통을 요 두 개를 더해. 그래놓고 나서 공자는 뭐라고 그러냐? 그런데 여전히 이 사람은 이걸 사문이라고 그래. 이걸 그냥 지킨다고만 말을 해요. 예? 이게 굉장히 겸손한 것 같은데 물려받은 것이 있는데 가만히 보면 공자가 많은 일을 했거든요. 많은 일을 했어.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많은 일을 하고 이 전통적으로 물려받은 것에 대한 많은 걸 덧붙였어. 그런데 이 사람은 아주 겸손하게도 이것 역시 그냥 나는 새로운 것을 만들지 않는다. 그냥 물려받은 걸 쓸 뿐이다. 라고 수리부작이라는 말을 한단 말이죠. 수리부작이라고. 나는 전에 받은 것을 갖다 남들에게 구술해서 알려줄 뿐이지 새로운 걸 지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자는 기껏 이런 거 해놓고 이걸 갖다 물려받은 사문하고 똑같은 것이라고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문에서 시작해서 사문으로 끝나버려요. 사문에서 사문으로 끝나. 근데 사실은 가만히 보면 뒤에 있는 사문은 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변화된 세계 속에서 덧붙여진 공자의 생각들이 있으니까 질적으로 변화된 사문이죠. 변화된 문화죠. 근데 거기다 대고 공자는 이 문화라고 아주 겸손하게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이게 예. 사문 난적의 절대적 기준은 뭔가요, 그러면? 사문 난적이요? 예. 그때그때 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상대적인. 예. 역사적이라고 말씀하시면 더 좋고. 상대적. 예, 사문난적. 그러니까 사문은 내려받은 게 일단 있는 상태에서 여기 지금 변화되는 세계 있죠? 변화된 세계에 대한 통찰을 거기다 덧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의 사문이 만들어지고, 그죠? 그래서 그것이 기준으로서 자리를 올라서죠. 그러면 1번 사문하고 처음 사문하고 두 번째 사문하고는 같은 사문인데 앞에 것에다가 앞에 것하고 뒤에 것을 비교해보면 뒤에 것은 질적으로 고양된 사문이죠. 그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변화해 나가는 역사적 상황 속에서 변화해 가는 거죠, 이게. 그런데 공자는 아주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공자를 수구 꼴통으로 이해하게끔 하는 교묘한 맞은 말장난 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나는 뭐, 내가 뭐 딱히 한 거 있겠어. 그냥 내려온 것을 갖다 물려받아서 이게 여러분들에게 말해줬을 뿐이야. 네? 수리부작,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공자의 논어는 혁명적인 저작이거든요. 새로운 것을 많이 내놨거든요. 그 새로운 전통이에요, 사실은. 장례나 치르던 유가들을 갖다가 소인유를 갖다 군자위로 고향시켜놨으니까 새로운 전통을 넣은 거 아니에요? 근데 아주 겸손하게 내가 뭐 딱히 한 거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냥 표면적으로 논어의 레토릭만 따라서 논어의 문장만 따라서 읽어가다 보면은 공자는 수국골통이라. 뭐 물려받은 거 그대로 애들한테 전수하고 뭐 수업료도 많이 받았겠지 뭐.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이 소인유 장례 치르고 뭐 컨설팅 해준 소인유를 갖다 군자라고 하는 개념을 새로 정립하고 그 다음에 정치에 대한 개념을 갖다 내놓고 자 이렇게 하면서도 그것이 물려받은 문화를 되풀이했을 뿐이라고 계속 말을 해요. 그렇게 이게 이제 공자의 말하자면 수사학이죠. 그게 그래서 이 똑같은 사문인데 1번 이전 단계의 사문에서 이전 단계의 문화에서 새로운 단계의 문화로 이어져 나아갔죠. 요건 역시 아까 말한 것처럼 변증법적 고향이라고 말할 수 있죠. 사문의 질적 전환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오늘 거기까지 하고 숙제는 뭐냐면요. 숙제는 뭐냐면 아까 제가 공자의 그 텍스트에서 인과 의와 예라고 이 세 가지를 이제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쓱 훑어보다가 인, 의, 예 셋 중에 하나를 고르세요. 일단 자기가 마음에 드는 단어를 하나 고르세요. 뭐가 마음에 들어요? 뭐가 마음에 드세요? 인, 의 중에 의요. 의, 예, 의롭게 생기셨습니다. 나는 의가 마음에 들어 하는 분은 이 책을 쭉 읽으면서 공자가 한 말 중에 분명히 제가 그랬어요. 자로가 한 말 안 됩니다. 찌질한 애들니까. 공자가 한 말 중에 아 이거야말로 의에 대해서 가장 잘 말한 것 같다 하는 거 있죠. 이걸 골라서 한 문장씩 골라와서 발표하는 겁니다. 그 막 다음 시간 와갖고 그제서야 막 뒤지고 있으면 안 돼요. 나는 얘가 좋아 하는 분은 이거야말로 공자님 말씀 중에 예로는 최고의 문장이다. 나는 인의예가 다 싫다. 그런 분은 오지 마세요. 숙제 아시겠죠? 근데 숙제 잘 모르겠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걸 모를 수가 있나?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